로 날아보게 누가라 믿음 신념 가득 차 있었어 소리와 함께 하지 말라는 길을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원해선 안 될 걸 원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받고 You can call me stupid 그럼 난 그냥 시카고 부츠 난 내가 하기 싫은 일로 성공하기 싫어 난 날 믿어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프고 날개가 덮기 위함인걸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 정도 그저 창대한 비약일걸 싹싹 up in the sky 싹싹 get on my back 네가 피한 길에 시켜 쫄지 마로 이제 곧 비행인걸 Take me to the sky yeah yeah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점점 달아날 수 있다면 If my wings could fly high yeah yeah 점점 무거워지는 공기를 뚫고 날아 날아 난 날아 난 날아가 Higher than higher than high than the sky 날아 난 날아 난 날아가 불길 물든 너의 힘과 내가 가는 길이 훌쩍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아 거긴 하늘이 최고 날고 있을 테니까